온 나라 청년 학생들이 청년절을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중앙과 지방의 일꾼들이 28일 김종숙 평양제사공장, 평양곡산공장,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각지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들에 나아가 청년 학생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예술 공연과 체육 유희 오락 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명절을 즐겼습니다.